내게 밀려와 내 하루 시작과 끝은 너 아침에 일어나 밤새도록 all night 사라지지 않아 희미해져가는 저수변산처럼 너와 나의 사이 선명하지 않아 I just wanna love you 넌 답을 알잖아 손을 넘어 내게 손을 넘어가 내게 oh oh 내게 말해봐 넌 내게 말해